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멋지고 이쁜 친구들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얘들아, 우리 교회 부활절 전도 파티 하는데 꼭 와봐.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들려주실 거야. 재미난 그런 이야기와 액티비티도 정말 많다. 꼭 와봐. 어? 선생님이 들어보니 어떤 친구가 예수님을 소개하며 파티에 초청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능력이 많으신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런 이야기도 담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새 찬양 속에서 정말 그런가 알아볼까요? 오늘 새 구원 찬송입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은 친구들은 이렇게 큰 권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네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다면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의 힘으로 입술을 벌려 전할 수 있도록요. 다시 한번 이 찬양 듣고 지난번 우리 함께 들어보았던 소년 예수는 듣고 말씀 암송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주의 목을 여러분, 도토리를 땅에 심으면 자라서 무엇이 될까요? 바로 참나무죠? 하나님이 도토리를 만들었을 때그 씨앗 안에 큰 참나무가 될수 있는 모든 능력을 치워두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원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도 성경을 함께 펴고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성경 주소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삶의 행위와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어린이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수 있도록 교훈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이 좀더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줄 텐데요. 먼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매일 하는 일들, 즉, 먹기, 마시기 혹은 다른 활동들을 할 때마다 아주 중요한 일이 함께 행해져야 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며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생활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훈련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때, 즉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작은 거 하나 또 큰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맞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또 조심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겠습니다. 그런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길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2부 선교사 이야기 시간인데요. 우린 찬송, 호산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또 빌려달라고요?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대화일까요? 영어 버전 스톱 들어보세요. 찬양 듣고 우리 무슨 일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대화는 선교사님이 교사를 교육할 강의실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인도네시아에는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교회 건축 허가를 아주 어렵게 허락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은 교회를 자주 빌려야 하는데 빌리기가 어려워요. 지난 몇 년간 선교사님의 집을 사무실과 숙소로 사용해 왔고 적은 인원이 모일 때는 강의실로도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무실과 약 30명이 공부를 하고 머물 수 있는 강의실과 숙소를 지으려고 준비하려고 해요. 건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고 또 필요한 물품들이 채워져야 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좋은 복음 전도 자료들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요. 선생님이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요.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어져 더 많은 지도자와 전도자들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자료들이 잘 준비되어 더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듣고 티팜 이야기 계속 들어볼까요? 엄마가 발을 다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성교부에서 하룻밤을 지냈어요. 그리고는 다시 비바람을 헤치고 집에 돌아왔죠. 이제 티팜은 아버지 오레스트에게 거센 비바람을 멈추게 해달라고 할 텐데요. 그 다음 이야기 들어보아요. 아버지, 폭풍을 멈추게 해주세요. 티팜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부두의 부족을 꼭 간직하고 예수에 대해 검은 책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다시는 성교부에 가지 않겠어요. 성교부에? 네가 감히 성교부에 가다니! 오레스틸은 눈을 부릅뜨고 손으로 가슴을 치며 소리쳤어요. 나는 마법사 오레스틸이다. 폭풍은 너의 잘못 때문이야. 너와 내 엄마가 부두형을 화나게 했기 때문이야. 지금 폭풍을 멈추게 할 순 없다. 티팜은 자기의 마술 부적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부적은 나를 전혀 도울 수 없는 건가? 아버지, 엄마의 발 좀 보세요. 퉁퉁 부었어요. 그것 좀 낫게 해주세요. 눈물을 글썽거리며 아버지에게 호소했어요. 오레스틸은 자기 안의 상처를 보고는 화를 가라앉혔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엄마는 부적을 계속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오레스틸 부인은 천천히 말했어요. 그것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구나. 세 사람은 모두 묵묵히 있었어요. 바람과 비는 계속해서 오두막집에 내렸어요. 몇 시간씩이고 계속해서 질질 끄며 비가 내렸어요. 3일이 지난 어느 날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는 빅터였어요. 여기 뭐 때문에 왔어? 오레스틸은 죽일 듯이 쏘아보며 말했어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셔야 해요. 빅터는 점잖게 말했어요. 폭풍이 너무 심해서 저 산 꼭대기에 큰 바위돌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바위가 이곳으로 떨어지면 산사태가 날 것이니 이곳을 당장 떠나셔야 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 오레스틸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부디형이 이 바위를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요. 오레스틸 씨, 그 영들이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당신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어? 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오레스틸 부인은 조르다시피 말했어요. 이 폭풍우를 무릅쓰고 이렇게 알리러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주세요. 그럼 어디 들어봅시다. 오레스틸은 힘없이 말하면서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티팜도 빅터를 쳐다보며 조금만 들어보려고 했어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모든 다른 영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 오레스텔 부인은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빅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들이 악령의 두려움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죄를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죄? 나에게 죄를 말하는 당신은 누구요? 오레스틸은 반문했어요.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과연 빅터는 무어라 대답했을까요? 우리 찬양한 곡 듣고 다시 오죠? 하나님은 나의 맘에 어린이 구원 찬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나도 역시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 용서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악령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악령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코 해치지 못합니다. 오레스틸 부인은 안타깝게, 그러면 부족은 어떤가요? 당신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족을 두려워하지 않더군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사야 17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레스틸 부인은 행복한 듯이 말했어요. 티팜 엄마는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네요.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밝은 빛과 사랑으로 가득해짐을 느끼는데요. 우리 친구들, 그 다음 이야기 어떻게 될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밝은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기를 선생님이 또 기도할 텐데요. 그럼 이 시간에도 서로 축복하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그럼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